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두 마디 있습니다. 아, 귀찮다. 누가 좀 해라. 네? 누가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두 마디 좀 있습니다. 첫째, 숙제가 있습니다. 그죠? 숙제가 두 번 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3주에 한 번. 숙제에서 첨삭을 해서 돌려드립니다. 숙제하는 방법은 이제 다시 글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조영군, 밑에 헛소리를 써놨길래 내가 왜 그것이 헛소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 이렇게 내가 많이 쓰게 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더 내야 된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뭔가 질문을 하면은 빠닥빠닥 대답을 해야 됩니다. 괜히 뭐 이렇게 우아 떨고 그러다가는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학생은 이름이 뭐예요? 홍선미입니다. 홍. 선. 선미. 홍선미 학생. 알겠죠? 예. 빠닥빠닥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다고 해서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리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알겠죠? 예. 특히 이게 쌍쌍이 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안 왔네. 중세녀와. 블로그 신청했을 텐데. 이상직 씨 신청했죠? 이름 있죠? 있을 거예요. 중세녀하고, 근데 천둥번개가 치면 놀란다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중세지, 거의. 근데 자연과학의 혜택을 아직 못 받은.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상한 글 써갖고 나한테 걸린 사람이 있어요. 쌍쌍이 와가지고. 지난 한 달 내내 욕 지리 먹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쌍쌍이 오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강의 분위기 안 좋아. 저기 저런 성년이 같은 애들, 저 외로운 애들 좀, 이렇게 빨간 티 입고 다니면서 좀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애들. 불쌍하니까. 그냥 이건 광고성 멘트를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에 2월 달부터 일단 내년에는 뭘 할 것인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하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모토가 준비야, 준비. 보이스카우트 준비 딱 이게. 내년 하반기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으니까 내년에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숨겨져 있는 고전들을 읽을 것인가. 그거는 제가 내년에 그걸 준비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하나는 지금 확정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 팀장님께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책 읽기와 글쓰기. 8주 동안 한 코스야. 그러니까 5번. 2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되게 날림으로 읽죠. 책을 잘 읽어야 글을 잘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책 읽기를 잘하고 글쓰기를 잘하는 거. 이게 한국어로 된 것을 잘해도 잘하면 영어로 된 것도 잘할 수 있어. 영작까지는 아니어도 읽기를 적어도 그렇게.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는 아주 간단해. 해면 된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신체 포기각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혈서로 지문을 찍어가지고 팩스로 보낸 사람들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수강 신청자가 없을라나. 큰일이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30명 한해서 튼튼하게 생긴 사람만.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건 괜찮아. 잘 쓰기 위해서 배운 거니까. 그죠? 튼튼하게 생겨 기압을 받을 수 있겠다든가 허벅지의 강도라든가 이렇게 빠따를 맞아야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글과 책 읽기와 글쓰기만 잘해도 인생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주 동안 8주에 한 코스 해서 그동안 해보니까 제가 책 읽기와 글쓰기 좀 해보니까 이게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신체 포기각서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강도 높게 무지하게 힘들여서 욕처먹고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당하고 막 이럴 수가 있나. 아, 저 인간 막 이게 도서관에서 10,000원 내고 정말 내가 이게 와갖고 욕을 100,000원어치 먹고 가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막 너무 막 괴롭고 막 굴욕과 아, 막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저기 전철역에서 막 전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가리를 받아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홍선미 학생 그런 적 있어? 네. 내가 글을 못 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로? 언제 그랬어? 1학년 때? 얼마나 욕을 먹었길래? 아, 욕이요? 씨뿔 나와서. 씨뿔 나와서 그랬어? C+면 잘 받았구만. 이 철학과 사람들은 C+ 받으면은, 아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문과는 그러지. 철학과는 3.7만 돼도 과수석을 바라봐. 4.5 만점에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 초록 발표를 끝났는데 그때 불암산 유수호스텔에서 그 했어요. 끝나고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잠실에 사셨어요. 잠실 5단지에 사실 텐데 끝나고 밤새 술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이게 선생님이 차를 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차를 타고 이제 저기 가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않고 삼성역 있죠. 선생님 대기, 근데 이제 전철이 가까운 곳에 내려주신다. 삼성역에 딱 내려주셨는데, 내리기 전에 딱 한마디 하신 거야. 다시 써. 딱 그러신 거야. 다시 쓰게라고 그러셨을 거야. 선생님 네 글자로 말하시는 편이니까. 함부로 반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삼성역에 딱 그 삼성역이, 여기 양, 가운데가 여기 플랫폼이고 양쪽에 이게 있잖아요. 2호선 중에서도 좀 이렇게 드물게.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느 선로로 뛰어내릴 것인가. 아주 그, 집에 가서 너무 막 이게 서러워. 막 죽어버리고 싶고, 예? 4학기 만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과정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건 아닐까. 학비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뭐하러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서 죽어버리고 싶더라, 진짜. 이게 이 떠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지, 내가. 여러분. 겪어본 놈은 알거든. 아, 이쯤 갈구면? 이쯤 갈구면 전철역이다. 이쯤 갈구면 택시다. 택시가 제일 경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쯤 갈구면 택시, 이쯤은 버스, 이쯤은 포크레인, 아, 이쯤은 덤프트럭, 이쯤은 전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강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강도 높게 훈련해서 인격적으로 아주 밟혀봐야 돼. 인격적으로 밟혀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정말 쭉 짜갖고 엑기스, 응? 육즙이 쫙 뚝뚝 떨어지는 글을 쓰게 되는 거야. 읽으면. 그리고 육즙이 떨어지지 않는 글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읽고 그렇게 써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육즙이 없는 글이구나. 이 금방 딱 식별이 돼. 그게. 정말 내가 이걸 해보려고 그래. 전 국민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글쓰기 프로젝트. 그러면 신경숙이나 김우는 더 이상 책 못 팔아. 육즙 없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못 팔아. 베스트셀러 작가가 바뀌는 거야, 이제. 박상용 막 무지 팔려버려. 이거 육즙 쫙, 거의 육즙이 아니라 뼈집이지, 그 양반은. 박상용 이게. 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바뀐다고. 바뀌게 되지. 절대로, 오늘 김우는 나오는데 절대 책 못 팔아, 김우는. 자, 오늘부터 존 로크의 존 로크의 통치론을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를 했잖아요. 데카르트에 이어서 존 로크의 통치론을 하는데 존 로크의 통치론은 우선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치론하고 존 로크의 통치론하고 로크하고 데카르트의 연결고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카르트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포인트는 뭐냐? 인간이 근대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서서 확실성, certainty,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성서를 읽으면 다 확실했잖아요. 계시 속에서. 확실한 것을 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리의 원천을, 진리 인식의 원천을 인간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거.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 확실함을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과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았죠. 가장 당시 첨단을. 수학과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았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데카르트에서는 그게 자각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은 인간은 여러 차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육체가 있고, 그렇죠? 생물 종의 차원을 그대로 갖고 있지. 우리가 뭐 달라이 라마쯤 된다든가 성철 스님쯤 된다든가 뭐 테레사 수녀님쯤 된다든가 해야 배고픔을 참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다 음식으로 보여. 붓기만 굶어도. 상훈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지? 너 그래? 그런 놈이야? 못 참아? 네. 그래. 이봐 법대. 일찍 일찍 다녀. 법대면 다야? 법대 학생부터 질서를 잘 지켜야지. 지금 여기 법대 학생밖에 없어.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나 법대 학생 무지 싫어해. 우리 애 법대 간다고 그러면 호적 파버려. 나 조심해야 돼. 다음부터 15분 전에 와. 미리 말해주지. 문자 넣으라니까. 너 죽었다 하고 문자 넣으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 충족의 차원도 있고,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그러니까 수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 지금 많이 먹긴 먹었는데 소화는 조금 있다, 소화 운동이, 장의 운동이 조금 있다 시작돼야 지금 식곤증이 안 날 것 같다라든가, 지금 식곤증이 날 타임이 아니야. 그러나 장은 확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식곤증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이건 어찌 해볼 수 없는 불수의 운동이란 말이죠.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운동. 이런 차원이 있어. 이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아, 도대체 저 사람은 생물학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정신적인 것들이. 여러 종류의 차원이 있어. 여러 차원이 있어,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점이겠죠. 그게 다윈이 종의기원의 맨 마지막에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생명의 세계는 정말로 장엄하다. 그 장엄하다는 말이, 장엄하다라는 말이 다윈의 종의기원에서 나오는 그 장엄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윈 종의기원에서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정해진 중력의 법칙을 따라 이 행성이 끝없이 회전하는 동안 아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로운 무한한 생물종들이 진화해왔고 진화하고 있고 진화해 갈 것이다. 이걸로 다윈의 정의 기원이 끝나요. 그러니까 냉혹한 생명세계의 질서를 갖다가 논하고 있는 듯한 이 책이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로운 무한한 생물종들이 진화해왔고 진화하고 있고 진화해 갈 것이다. 근데 이 문단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윈이 장엄함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그 루카치의 소설 이론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저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갈 수 있는 길의 지도를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같은 그런 장엄함이야. 하늘의 천공의 불꽃, 네? 루카치의 표현을 빌면 천공의 불꽃을 가리키는 그런 정신적인 숭고함. 단테가 신곡 맨 마지막에서 성모 마리아, 이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에게 권유를 받아서 성모 마리아에게 빈 다음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신의 얼굴을 만나죠. 그때 그 느끼는 장엄함, 그 장엄함이라고. 다윈이 생물종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장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종은 그런 저런 저런 저런 차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가 지금 근대적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대적 세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그랬어요. 명상가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 빼야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 가지가 있지. 가령 이제 이번 달에 해야 될 존 로크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장엄함이라든가 신비함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다 제쳐버리고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활동. 이것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차원들을 싹 일단 괄호 속에 다 넣어버리고 그 부분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걸 환원시킨다고 해요. 존 노크가. 그 얘기를 이제 이번 달부터 해요. 존 노크 얘기를. 근데 이제 존 노크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데카르트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적어도 출발점은 근대 철학 아버지니까 출발점은 인간에게 진리 인식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수학적,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근대적인 사회 방식의 출발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데카르트가 됐건, 토마스 홉스가 됐건, 존 노크가 됐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존 노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존 노크의 통치론은 여러분 다 이 책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책이 없는 분들은 책을 준비하세요. 존 노크의 통치론 이렇게 생겼고 잠깐만 이렇게 생겼죠? 플랜카드 보여요? 안 보여? 아, 안 보이면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피터 라슬렛이 편집한 존 노크 통치론 영역본입니다. 이거 쉬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 보세요. 이따 이 책에 대해서 이 피터 라슬렛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존 노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존 노크의 선행하는 중요한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여기 유인물을 보세요. 토마스 홉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 있어요? 네.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 봅시다. 지금 생물연대를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생물연대를. 토마스 홉스 1588년에서 1679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내전이 1641년에서 1653년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개 잉글랜드 내전하고 토마스 홉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잉글랜드 내전부터 설명을 합니다. 잉글랜드 왕국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있었던 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얘기했죠. 잉글랜드라는 말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죠?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제 웨일즈. 지금 요걸 합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라고 오늘날에는 영국 그러면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다 가리켜고 요 경우에는 아직 영국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트 브리튼이 성립되지 않았을 테니까 요 경우에는 잉글랜드라고 말을 해야 돼. 이를테면, 아담 스미스가 영국의 경제학자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흄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일부러 구별해서 씁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을 가리킬 때는 영국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때는 잉글랜드.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있었던 내전이 지금 1641년에서 1653년이면 몇 년 동안 벌어진 건가? 12년 동안 내전이에요. 물론 내전이라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휩쓸렸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징글징글하게 싸움을 했겠죠. 10년이면. 그래서 여기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있었던 내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왕을 세우느냐, 왕의 권력을 절대군주로 세우느냐 아니면 의회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의회파의 구성원들이 누구겠는가를 생각해봐야 돼. 의회파의 구성원이 누구겠나? 김성정 군 얘기해봐. 오랜만에 왔으니 한 판. 욕 먹어보자, 한 번. 의회파의 구성원들이 누구야? 대토지는 왕당파야? 거꾸로야? 신흥 상업 부르주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500년대 토마스 홉스 있잖아요. 마키아벨리하고는 달라. 마키아벨리 때는 자기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패거리가 갈리질 않았어. 간단히 말하면 동산 소유자냐 부동산 소유자냐 이렇게 보면 돼. 신흥 상업 부르주아.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 있죠. 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는 게 잉글랜드의 16세기 후반, 17세기 중반 요때가 아주 격렬해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왕당파와 의회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땅부자와 그죠? 프랜차이즈 사장하고 땅부자의 싸움 요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지금 자본, 캐피탈에 토지도 캐피탈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전통적인 지주계급의 뒷받침을 얻고 있는 왕당파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때쯤 되면 1830년대쯤이 되어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직은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아니에요. 단지 해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상업자본주의 시대니까, 상업자본주의 시대니까 의회파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이것은 정치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이윤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당파 간의 대립이기도 하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세계는 항상 정치적인 대립 뒤에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립은 이제 그만, 이념 싸움은 이제 그만, 경제적인 것에 신경 쓸 때야 실용주의,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아시겠어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싸움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키아벨리 때는 이게 없어. 아직은 한 통의 나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존 노크,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 그럼 이른바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등장하면 정치 사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및 경제 사상이. 땅 얘기를, 존 노크 통치론 읽으면 경제 얘기, 정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땅 얘기가 엄청 나와. 땅 얘기가. 정치, 경제. 그래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해야 돼요.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없고. 폴리티컬 이코노미다. 정치 경제학적인 대립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대립은 항상 경제학적 대립을, 경제적 대립을 뒤에 숨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근대 세계에 이제 존 로크, 이 홉스는 정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존 로크에 오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경제적 계급의 이해관계를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정치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즉 정치적으로, 아니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사상이라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이 시대. 이것을 착각하고 있으면 항상 저 양반이 경제는 살리겠지 하고 누군가를 찍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라. 조갑제 닥터면 올리면 안 돼. 응? 그분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분과 나란히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너무 존경하기,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응? 경제를 살리겠지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념적으로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떤 계급에서 어떤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그 정치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전에는 토마스 홉스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은 홉스는 그냥 전체주의, 절대주의 국가론 옹호한 사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974년에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소유적 정치,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토마스 홉스 역시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론을 세웠어요. 그때 이후로는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더 이상 독재냐 민주주의냐 이런 틀 가지고 설명을 안 해. 현대사에서는. 현대사에서는 이제 홉스부터도 분명하게 계급적 당파성이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당파성이 영어로 뭡니까? 당파. 당파가 영어로 뭐예요? 당파. 당. 당. 당이 뭐예요? 당. 예? 파리. 파티. 예. 파르티잔. 파르티잔이 뭐예요? 빨치산 아니에요? 게릴라? 파르티잔. 이제 당파주의자죠. 당파주의자. 그죠? 제가 당파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모릅니다. 독일어로 당파 그럼 파르타입니다. 당 그럼 파티. 파르타이 리흐. 파르타이 리흐카이트. 한번 읽어봅시다. 아, 오랜만에 독일어 한번. 동물과 안 왔네 이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독일어 좀 되나? 동물과 왔어? 안 왔죠? 예. 파르타이 리흐카이트. 파르타이 리흐카이트. 모르는 단어일수록 큰 소리 읽어야 외워지지. 이 양반 처음 와가지고 지금 쑥스러운 모양인데. 열었어요? 하여튼 됐어. 자, 크게 이 양반만 읽어봅시다. 커플 조심하라고 그랬지. 나 읽읍시다. 파르타이 리흐카이트. 들려요? 안녕하세요. 파르타이. 사람들이 다 있잖아. 이게 악동을 공모하고 있어 다들. 조심해야 돼. 네. 다시. 파르타이 리흐카이트. 예. 이게 CH 체하를 갖다가 이렇게 바하 그러잖아요. 바하. 근데 우리가 이제 바하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촌스럽게 바하 그러는데 동문과 나온 사람들은 유독 막 내가 바하 그러면은 막 바흐라고 읽으라는데 그러지 맙시다. 역겨우니까. 영어 읽을 때 내 앞에서 R 발음을 많이 굴린다든가 그러면은 심하게 욕먹어요. 그러니까 파르타일리크카이트. 더 크게 파르타일리크카이트. 이걸 당파성이라고 그럽니다. 당파성.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암기상이야. 애워야 돼. 당파성. 네? 이 당파성은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것과 또는 경제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서로 붙어있는 아주 한몸으로 움직여가는 이 근대사회의 지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파르타일리크카이트야. 그러니까 어떤 당파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미리 결론을 지어서 말하자면 존 로크의 당파성은 뭐냐? 17세기 새롭게 대두하던 신흥 상업 부르주아의 당파성을 가지고 있던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라. 알겠죠? 이렇게 딱 규정하는 거야. 존 로크 누구예요? 그러면 뭐 존 로크하고 같은 라스트 네임을 쓰는 유명한 배우도 있어요. 산드라 로크라고 크린트 이스트드하고 함께 공연했던 아주 예쁜 배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존 로크는 법대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야? 이수정. 이수정 씨. 네. 이름 왜 여기 어려우니까 그냥 법대. 존 로크는 어떤 사람이라고? 법대 학생이 왜 이래? 욕 처먹는다 이제. 존 로크 어떤 사람? 신흥 부르주아 당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당파성을 충실히 대변한 대표가 아니야. 대변하냐? 대표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하는 거고 철학자들은 대변이야. 대변 대신 똥 넣어주는 사람이야. 어? 대변한 철학자 다시 왜 이렇게 꺾꺾거려 이거 뭐. 이거 녹음한 사람 이거 지금 AV 찍는 줄 알겠다. 말 다시 말해봐. 존 로크 어떤 사람이라고? 신흥 부르주아 17세기. 네, 17세기. 다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머리 인트레스트? 당파성을. 당파성을 대변한 대신. 대변한 철학자. 다시 얘기합니다. 17세기 신흥 상업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즉 충실한 그들의 당파성에 충실한. 그죠? 철학자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철학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혹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좌파를 아니세요? 아니야. 이거는 존 노크에 대해서 연구는 좌파 철학자들은 안 해요. 좌파 철학자들은 마르크스만 연구하지. 그러니까 좌파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맨날 막 지네편끼리 막 지네편끼리 서로 핥아줘.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도대체 우파는 어떤 놈들이야? 이걸 연구를 안 해. 우파 학자들이 규정을 한 겁니다. 우파 학자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로크주의의 바탕을 둔 로크주의 국가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로크 많이 연구해요. 근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제가 석사학위 논문 아까 말씀드렸죠. 토마스 홉스를 전공해서 석사학위 논문 썼어요. 아까 1971년에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이 홉스 연구에 대한 지평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거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90년에 제가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박사증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겔로 박사학위 논문 내기 전까지는 마르크스 책 안 읽었어요. 요 존 로크, 토마스 홉스 이렇게 우파 철학자들만 공부했어요. 우리나라가 우파 국가니까 나도 훌륭한 우파가 되려고 생각을 했어. 성공하려고 막 공병호처럼 성공해보려고 막. 근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거 갖고 성공이 안 돼. 의외로 이게 틈새 시장이 없어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소련이 막 무너지고 그래갖고 아무도 안 해 또. 아, 이거 어찌 되나 이거. 아, 이거 이제 막 장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이게 해결 마르크스 장사 안 돼. 그래갖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삐대고 있었더니 또 요새들 공부를 해. 한 10년만 버티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도 안 알고 있을 때 나 혼자 하고 있으면 당신이 1등.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생의 유전 곡절이 참, 인생 50 살면서 참 너무 많아. 어쨌든 요 왕당파와 의회파에 있었던 내전이란 말을 내가 길게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어떤 사상가의 책을 읽을 때 이 사상가가 어떤 방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대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 시대 때도 약간 이것이 나타나요. 즉 호민관들을 중심으로 한 크라쿠스 형제나 이런 사람들 같이 평민파가 있고 귀족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그러나 근대는 이게 뚜렷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내전에서 첫 번째 내전과 두 번째 내전에서는 찰스 1세의 지지자들과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고 세 번째 내전은 또 왕당파 의회파였고 그 다음에 우스터 전투로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전투가 1653년에 내전이 끝났는데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럼 영국 왕들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두렵겠죠. 자기네 나라에서 왕했던 사람이 처형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대통령들 어떻겠어?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 잘라버렸잖아. 두렵겠죠. 그게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야, 사실은. 우리는 안 두렵지. 허라, 이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왕의 목을 자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막 밟아버려. 방패로 찍어요. 막 이렇게 옥상에로 갈아 찍어버려.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요, 왜 민주주의가 딱 먼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갔느냐.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인 해석이죠. 역사 해석이죠. 그런데 의회파는 그래서 잉글랜드 연방을 구성하여 이제 올리버 크로멜을 호국경으로 선출했다. 이때가 바로 청교도 혁명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 내전은 영국 정치에서 의회가 군주에 대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이후 다음 세기의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혁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존 노크죠. 명예혁명, 존 노크의 통치로는 명예혁명 이전에 쓰여졌는데 익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걱정되었던 거야. 아직 왕당파의 세력이 세니까. 근데 명예혁명을 딱 하고 나니까 로크랑 같이 놀던 애들이 대권을 잡은 거야. 그럼 로크의 만년은 어땠겠어? 이 강정인 교수의 그 해설을 보면 영광된 만년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지. 우리말로 지금 만년이 쫙 풀린 거라. 만년운이 여기서 이게 생월 생년 월 일 생시가 만년운을 가리키는 건데 사주에서 궁금한 분들은 따로 돈을 준비하세요. 투명하게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거는 수강료보다 3배가 비쌉니다. 3만원씩 이 생년월일 생시가 만년운인데 로크의 생시가 죽였던 거라. 만년운이 쫙 이게 보면 나와요. 이게 로크 통치론 여기 아 잠깐 보겠습니다. 통치론에 보면 238페이지를 펴세요. 238페이지. 여섯 번째 줄 봅니다. 영국에 귀국하는 로크는 1689년에 익명으로 통치론을 그랬죠. 이거는 이제 걸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인간지성에 관한 실론. 이거는 사실 인식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인식론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책들은 자기 이름으로 내도 돼요. 아무도 잡아 죽이질 않아. 근데 통치론은 익명으로. 이건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애써 숨기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론의 저자가 로크일 것이나 추측은 공개한 비밀이 되기도 하였다. 그 전에 아무것도 출판한 적이 없으며 셰프츠베리의 비서로서 일개 사인으로 남아있던 로크는 서양 철학사의 한 획을 긋는 인간지성에 관한 실언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들의 출판과 더불어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이게 이제 말려눈이 쫙 풀리는 계기가 됐지. 친한 친구들이 정계의 고위직에 취임함에 따라 마침내 57세에 이르러 영광된 만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크의 말려눈이 이쯤만 풀려주면 내 친구들은 지금 다 뭐하냐 어디서 고위직에 취임할 놈 아무도 없어. 돼지고기 장사하는 놈 하나 있는데 프랜차이즈 낸다고 요새 조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 해주라 그래도 신선설렁탕 한번 해볼래 뭐 이러고 있지. 나 싫다. 영광된 만년을 존 노크는 이게 존 노크의 통치론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미 등장할 때부터 당파성을 띠고 있었던 거죠. 그죠? 저기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라.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군주에 대한 이거잖아. 군주에 대한 이 조언이면서 동시에 인민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걱정이 없어. 근데 로크의 통치로는 나올 때부터 이게 왕당파가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로크는? 인간 지성에 관한 실언도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묻히는 철학자가 돼요. 당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광된 만년을 맞이했던 거예요, 로크가. 그런데 홉스는 어땠느냐? 지금 잉글랜드 내전을 고스란히 겪었죠. 홉스 1679에서 1588 빼보세요. 홉스 몇 살 살았나? 김성령 군 빨리 계산해. 저 수학과 다니는데 산수를 못하더라고. 짜증나 죽겠어. 씨. 72세요? 홉스가? 네? 산수가 다 안 돼? 지역마다 다른 산법을 쓰시나? 응? 산법이 지역에 따라 달라? 블로그 빨리 말해봐! 응, 여기 알아. 아까 온 거 봤어. 계산이잖아. 예? 네? 계산이잖아. 중세년 몇 살? 예? 네? 91. 그래. 중선이가 산수는 잘하네. 91세를 살았습니다, 홉스가. 어마어마하죠? 이때 인간 평균이 50입니다. 우리가 인생 유전 50년이라는 말은 동서양에 다 공통된 거 있어요. 50살이면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1살을 살았어요, 홉스가. 홉스가. 1588년이 무슨 해입니까? 아는 사람? 다음 주에 특식을 제공합니다. 샌드위치. 1588년이 무슨 해? 어? 누가 뭐라고 그랬어? 무적함대. 예, 아르마다? 예. 영국으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쳐들어온다고 했던 해가 1588년이죠. 1588년. 1588년 동아시아에서는 누구 명나라 황제 누굽니까? 만력제. 만력제. 명나라 황제 만력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군대를 파병했던 황제. 그 이후로는 20년 동안 신하들을 만나지 않고 짱밖에 있다가 결국에는 퇴위를 당하고 손자 때 명나라가 망하죠. 명나라는 그렇게 말아먹은 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양동 서원이라는 서원을 지어서 그 황제를 조선시대 말까지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만력제.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하여 구원병을 파병해줬다 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가서 화양동 서원을 개부셔버렸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황제를 우리가 왜 쟤네들은 청나라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원철폐 출발점이 된 만력제.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 이 조선 역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황제가 몇 있는데 수양제 우리한테 작살나고 돌아간 수양제라든가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력제를 생각하세요. 만력제 일생과 그에게 제사를 바친 조선을 생각하면 참 동아시아의 중화주의 질서가 얼마나 끈질기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 때 그걸 파병했던 사람이에요. 만력제가. 지가 파병한 건 아니야. 근데 레이 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해라는 책이 있어요. 1588년. 아르마다 해전을 다룬 책도 있고 이 만력제를 다룬 책도 있고. 그래서 홉스는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 그 함대가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에 온 나라가 깜짝 놀라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 그렇게 썼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게 조산을 했을 거예요. 홉스의 어머니가.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포에서 태어났다. 공포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홉스가. 근데 홉스는 이 잉글랜드 내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내전을 더 이상 겪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홉스 정치 사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일단 떠나서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을 때 홉스의 생각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 나라가 평화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한 게 홉스 철학의 기본적인 홉스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회파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평생 홉스는 의회파에게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랬겠죠. 내전 끝났는데 의회파 세상에서 로크는 영광된 마녀를 홉스는 암살자가 오지 않을까 늘 두려워가지고 질질질질 거리고 살았단 말이죠. 홉스 그 초상화를 구해서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 적 있는 사람은 딱 생각이 날 거야. 홉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홉스 초상화 본 적 있어요? 채민씨 본 적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홉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5대5 가르마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탁 이렇게 생겼어요. 조현주 이렇게 생겼어요. 홉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울하게 생겼습니다. 우울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있을 때에만 나라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의회파로부터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미 홉스쯤에 와버리면은요, 홉스하고 데카르트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홉스하고 데카르트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이메일을 주고, 아니, 저기. 요새 편지라는 말이 안 나와. 우리가 그럴 땐 서신이라고 그러죠. 서신. 서신을 주고받은 적도 있어요. 홉스 역시 자연과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로버트 보이라고 홉스하고의 그 진공 실험, 그 논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대의 자연과학을 이끌어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홉스가 결론은, 홉스의 결론은 절대 주권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의회파의 위험을 받지. 여기에 이를 때,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부터 따져서 묻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일리아스에 나온 것처럼 제우스가 어떻고 아폴론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따져서 묻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홉스는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간은 자기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갖다 인간은 선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보고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으로 본다. 즉 인간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충동 라틴어로 코나투스라고 합니다. 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이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나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말해. 만약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버린다. 그러면 신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신은 설 자리가 없죠.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왕당파들은 귀족들이거든요. 왕당파들이 홉스 가만 놔두겠어요. 기독교 개무시하는데 가만 안 놔두겠죠. 이 지점에서 왕당파의 말하자면 칼끝을 딱 왕당파의 칼끝이 이 자식 봐라 이게 독신주의 신을 모독한 놈 하고 왕당파의 칼끝이 홉스를 겨냥을 하는 거야. 홉스의 인간론에는 왕당파의 칼끝이 홉스의 결론에는 의회파의 칼끝이 정말 인생이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쵸? 우울한 정도 아니야. 음울한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홉스가 그랬어. 그래서 홉스는 요것을 딱 묶으면은 뭐냐, 인간은 두려움과 이기심이 인간을 움직인다. 요 코나투스라고 하는 내면의 충동을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해보면 두려움과 이기심이 인간을 움직이는 요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뭐 착하다든 이런 말 싹 없어져.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맞아 죽기 싫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라. 얼마나 근대적이야. 상직군 어때? 느낌 좋아? 자네도 이렇게 움직이지? 자네는 이기심인가 공포인가? 공포야? 깡목을 준비해 줄까? 이기심이 아니면 인간은, 그러니까 공포 아니면 이기심으로만 움직인다. 이게 홉스가 보는 인간론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 인간론이. 지금 고대 그리스 히랍, 여러분들 이제 일리아스 배웠잖아. 이런 거 없었어. 그지? 공동체의 명예가 인간을 움직이잖아.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들은. 근데 홉스는 그거 다 헛소리다. 뭐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근데 말이야. 이게 증거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없거든 사실을. 그러니까 리바이던, 홉스의 주요 주작인 리바이던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있어요. 리바이던에. 그래서 전통적인 그 기독교 신자들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인 왕당파는 이 지점을 겨냥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주권의 왕을 내세워야 된다. 그러면 의회파가 여기를 겨냥을 해. 칼끝이. 그러면 홉스는 공포와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공포와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 서로 맨날 뭔가 탐욕적으로 챙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상태를 가정을 하는 게 자연상태라는 것을 가정해서 요 자연상태 안에서는 이 자연상태가 바로 전쟁상태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홉스가. 이게 바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홉스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인 상태. 호모 루푸스. 늑대. 바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전쟁을 팍, 이게 말,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니야, 개미들은 너무 착해. 아, 상상이 안 돼.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귀다툼을 벌이는 현장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뭔가를 막 엄청 굶은 사람들인데 그 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을 딱 주고 이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돼. 이건 이제 홉스는 이 전쟁 상태가 바로 홉스가 살고 있던 당시에 영국 내전이란 말이에요. 영국 내전 이렇게 개념하는 거야. 그러면 이기심 때문에 서로 악의다툼을 벌여. 그런데 이기심 때문에 악의다툼을 벌이면 조금만 잔대가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계산 속에 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질서를 지켜가지고 뭘 하는 것이 나눠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기심 때문에 악의다툼을 벌이다가는 다 죽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몇 번 벌이다 보면, 몇 놈 죽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은 이기심인데 전쟁 상태 간데, 여기서 이 상태, 이 전쟁 상태를 몇 번 겪어보면 약간의 신뢰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 사람들이. 홉스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기심은 전쟁 상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 장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한국 사회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망해가기 쉽거든요. 장기적인 합리성으로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발휘하게 되면 서로 믿는 것이 낫다는 것을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왜?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0년밖에 안 지나서 그래. 김웅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팍 막 먹고 살자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태. 사람들이 이기심에 따라서 전쟁 상태로 들어가지만 개명된 이기심을 갖게 되면 신뢰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거야.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찾아보시면 돼. 이건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어. 이 개명된 이기심을 가지면 전쟁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요게 바로, 홉스는 요걸 이제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다가. 지금 이 자연법,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홉스를 이해해야 로스쿨 가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그 다음에 방해되는 걸 악으로 보고, 그래서 인기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요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걸 홉스는 타고난 권리라는 것을 자연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Natural Right. 그 다음에 자연법은 Natural Law.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 뒤에 지금, 저기, 임 선생님, 저 빵 다 없어졌어요? 많이 남았어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못 갑니다, 집에. 못 갔는데, 막 이제 굶겼어. 이게 문을 많이 폐쇄하고, 어? 굶겨가지고, 4박 5일을 여기서 굶겼어요, 여러분들이. 어? 뭐, 내 허벅지라도 떼먹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이제 갑자기. 근데 내가 빵을 들고 있어요. 응? 내가 빵을 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세요? 악의 다툼이 벌어지겠죠? 이거는 거의, 그럼 내가, 여러분들 사람이 왜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막, 이게, 내 권리야! 그러면 이게 붙어올 거라면, 이게 타고난 권리처럼 여겨진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가리가 깨지고, 결국 빵을 먹는 사람은 매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개명된 이기심이라고 하는,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의 명령. 개명된 이기심이 딱 생겨나게 되면, 뭔가 질서를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시빌 소사이어티로 가게 된단 말이죠. 시민사회로. 시민사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시민사회로 가는데, 시민사회로 가는데, 여기, 개명된 이기심에 근거한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시민사회로 가게 하는, 이걸 갖다 이제, 소셜 컨트랙트다, 그럽니다. 사회계약이라고 그러죠. 사회계약. 그러면 이 사회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홉스에서 사회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누구나 다 남을 죽일 수 있고 전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을 양도하는 거야. 절대적 주권에게. 여기서 이 사회계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주권 양도. 자기의 주권을 절대 주권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다 양도해. 다. 다 말하자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넣는 거야. 탁 넣고 사회에서 절대주권을 양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 때 안 건너고 이렇게 서 있죠. 빨간불 때 누가 건넌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저기 차에 부딪혀도 차가 튕겨나가는 터미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건너 차가 딱 와. 에라이 차들 막 이렇게 마샤 막 차 막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럼 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겠어? 그런 힘이 있다 해도, 그런 힘을 가진 누가 있다 해도, 예? 불사조가 있다 해도, 그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를 통해서 법률에게 양도한 거죠. 어떤 미친놈이, 아니, 파란불에 내가 건너고 빨간불에 멈춘다는 것을 내가 사인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딱 전라도에서 온 양반이 말이요. 딱 아주 전라도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안 지키지. 내가 알아.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 법 안 지킨다고 욕처먹기 싫어가지고 딱 왔어. 내 한평인데 나비축제 끝나고 왔단 게. 그래가지고 딱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라는 법에 사인한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딱 차 들어오면 차 탁 튕기고 막 그래봐.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암묵적으로 양보한 거죠. 이게 원초적인 계약이야. 원초적인 계약. 원초적인 계약. 그게 바로 헌법을 지키는 거야. 헌법을.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하면 안 돼. 반칙을. 왜? 주권을 양도해서, 누구나 다 주권을 양도했어요? 누구나 다 양도했어? 양도하면서 어떻게 되냐? 절대, 이 사람의 절대 주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 다 양도했는데, 누구 반칙하는 놈 있으면 당신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칙하는 놈은 당신이 밟아주세요 하고 양도를 하는 거거든. 즉, 주권을 양도하면서 이게, 크레딧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야. 서로가 못 믿잖아. 서로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 새끼 못 믿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에게 자기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권을 양도받은 절대주권은, 자, 공통의 이 사람들 다 이 사회계하고 시민사를 넘어온 사람들이 다 이제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그 사람들의 권력을, 그 힘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커먼 파워가 되는 거야. 절대주권은. 그쵸? 절대주권 커먼파워, 커먼파워로 우리말로 뭐라냐?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할 때. 이게 공권력이야. 공권력이란 말 많이 쓰죠? 신문에서. 공권력이 뭐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우리 복수 못하죠? 어? 난 할 거야. 난 해. 난 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할 거야, 나. 나 40미터를 갈 거야, 나.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갖고. 이게 커먼 봐요.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를 금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형수들 보면. 내 아들을 죽여, 내 딸을 죽여. 그 부모님들이 사형수들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죽이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상중 스님이나 이런 분들. 그, 저 뭔가 하는 스님도 있잖아요. 그, 사형수 그 회계 운동 하시는 스님, 수녀님도 있고. 그런 양반들이 그래. 가령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네가 내 아들을 죽여, 그럼 너도 한번 죽어봐. 그래갖고 면회 갈 때 탁 갈굼고 가서 이게 입에다 콕 넣어버릴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해. 왜? 우리 누구나 다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의 이 파워를 갖다가 절대 주권은 아니지만 국가의 주권에게 그 주권이 표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전이 헌법이잖아. 양도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모든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커먼 파워가 됐거든. 그게 공권력이야. 양도했어. 그래서 그 공권력에다 양도를, 이게 절대 주권은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자연법의 룰을 어기는 애들은 어떻게 돼? 얘가 우리 대신 밟아주는 거지. 이게 바로 근대사회에서 기본적인 홉스에서 시작된 사회계약론의 아주 기본적인 왁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연권을, 개명된 이기심을 가지고서 자연권을 일부를 포기해서 주권을 세운다고 하는 거지. 이 개념이 홉스는. 근데 이제 홉스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시장이 어떻고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아주 투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이런 존재로 봤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비한 영역이라든가 초월적인 영역이라든가 이게 싹 없어졌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주 학문적인 의미에서 현실주의적 인간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인간론. 네, 출발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시작을 해서 홉스에 와서 이론적으로 완성이 돼.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딱 커먼 파워가 세워져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이론적으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에서 시작된 현실주의적 인간론, 현실주의적 정치이론이 홉스에 와서 완성된다. 제가 마키아벨리 군주론 할 때 그렇게 했었죠. 이게 바로 독일어로 레알폴리틱이 홉스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일단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개명된 이기심을 가진 자들은 자연법은 명령에 따라서 시민사회로 이행해. 근데 이때 사회계약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계약은 주권을 양도한다. 절대주권에게. 이 절대주권은 공권력을 가진다. 즉 인간은 이런 존재고 자연법이 있고 자연권이 있고 자연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계약으로 주권이 양도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홉스에 와서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홉스가 아무리 인간을 이렇게 봤다 해도, 이거 사실 좀 경멸스럽게 인간을 보는 거거든. 봤다 해도 홉스는 그래도 인간에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개명된 이기심이 있으니까 이 개명된 이기심이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죠? 요 사회는 적어도 사회에 들어온 인간은 더 이상 동물처럼 찢고 까불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시민사회에 들어온 이상은.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현실주의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고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치열하게 물고 뚫릴 건 이 전쟁 상태를 한다 해도 개명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이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만들어낸다면 더 이상 이 존재는 동물이 아닌 거라. 이해가 됐어요? 동물이 아닌 거라.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인간을 인간답게라는 말,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사회계약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즉 얼핏 보면은 홉스 참 저질스러운 철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은 거의 동물이나 다름없는 차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시민사회를 만들어낸 이 계약, 이것이 홉스에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